북녘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자유북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유북한 방송은 노동당의 거지 선전에 섞어 있는 여러분들에게 세상의 진실을 알리고자 하는 방송입니다. 김정일 우상화와 체제일지를 위해 저들만의 뉴스 환경을 만들어놓고 여러분들을 세상과 점점 멀어지게 하는 공화국의 잘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방송입니다.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를 방송위원장으로 하는 자유북한 방송은 방송 설립의 리념과 원칙을 준수하고 있으며 통일의 그날까지 북한의 민주화를 위한 자기의 본분을 다해나갈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과 애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자유북한 종합보도를 들으시겠습니다. 자유북한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남북 관련 간추린 소식입니다. 남북이 1일 제4차 개성공단 실무회담을 열었지만 합의점을 이끌어내지 못했다고 전해졌습니다. 남북한 상황 및 국제정세 등 변수가 많지만 여권과 안보부서 주변에선 6.25 정상회담 개최설과 8.15 개최설 등이 거론된다고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북한과 중국의 무역액이 전년에 비해 4.0% 줄어들면서 7년 만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이 지난달 31일 서해상 4곳에 추가로 항해 금지 구역을 선포했다고 알려졌습니다. 남북이 1일 제4차 개성공단 실무회담을 열었지만 합의점을 이끌어내지 못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날 회담은 올해 첫 남북 당국 간 회담이란 점에서 비상한 관심을 끌었습니다. 특히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북한의 포 사격으로 인한 남북 간 긴장 고조에도 불구 연내 정상회담 가능성을 언급한 이후 첫 회담이라는 점에서 북한의 화답이 기대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남북이 의제 조율 과정에서 우선순위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현안과 관련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적지 않았습니다. 남한 측은 회담에서 통행, 통관, 통신 등 3통 문제와 근로자 숙소 건설을 의제로 삼자고 주장한 반면 북측은 지난달 19일에서 21일 해외공단 시찰 평가회의 접촉에 이어 임금 인상 요구를 또다시 내세웠습니다. 북한은 해외공단 시찰 평가회의 이후 연일 개성공단 임금이 근로자들의 용돈에 불과하다면서 대폭 인상을 요구해왔습니다. 북한이 임금 인상에 집착하는 것은 경제난으로 인한 달러 부족에서 비롯되며 이런 입장은 향후 회담에서도 계속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군사실무회담에서 양측이 3통과 관련해서 진전을 보일 경우 일단 개성공단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북한이 회담에서 실무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남북이 대화를 계속 이어가기로 한 것은 향후 진행될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한 논의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도 일정한 도움이 되리라는 게 중론입니다. 남북한 상황 및 국제정세 등 변수가 많지만 여권과 안보부서 주변에선 6.25 정상회담 개최설과 8.15 개최설 등이 거론된다고 알려졌습니다. 정부 소식통은 6월 2일 지방선거 이전에 정상회담을 했다가는 선거용이란 말을 들을 것이고 9월 이후 하반기로 넘어가면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와 겹친다는 고민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부에선 북한이 정상회담을 미국과의 고위급 회담으로 가는 발판으로 활용하려 할 것이기 때문에 3에서 4월에 열릴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과 그 무렵이면 북한 식량난은 더욱 심각해져 남한 지원이 절실할 수 있으며 미국도 4월 핵안보정상회담과 5월 핵확산금지조약평가회의를 앞두고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가 진전되기를 원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이 때문에 6월에서 8월이 정상회담 적기라는 분석이 많으며 정부 소식통은 북한은 1차 정상회담 개최 10주년인 6월 15일을 선호하겠지만 우리로선 6.25 전쟁 발발 60주년에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중대한 진전을 이루고 싶지 않겠느냐고 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남침 책임론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될 공산이 크기 때문에 6월 25일은 어려울 것이란 견해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광복 65주년인 8월 15일이 유력하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북한과 중국의 무역액이 전년에 비해 4.0% 줄어들면서 7년 만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정락 기자가 전합니다. 네, 최정락입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2일 중국 세관 총서의 무역 통계를 인용해 지난해 북한과 중국 간 무역액이 26억 8,076만 달러로 집계됐다며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5월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따른 관계 악화와 11월 말 북한의 화폐 개혁에 따른 혼란이 주요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북한의 화폐 개혁 실시 직후인 12월 북한과 중국 간 무역액은 20.8%나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중국의 대북 수출은 전년 대비 7.1% 감소한 18억 8,774만 달러였고 수입 역시 4.3% 감소한 7억 9,302만 달러였습니다. 12월의 경우는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27%, 수입은 34%나 감소하는 등 화폐 개혁으로 인한 북한 경제 혼란 및 환율 불안정 등이 무역에 악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신문은 화폐 개혁에 이어 올 1월부터는 북한 내에서 달러나 유로화 사용을 금지시키는 등의 추가 조치가 시행되면서 북한과 중국의 무역 거점인 중국 단둥과 북한 신의주를 통과하는 화물 차량도 줄어들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이 지난달 31일 서해상 네 곳에 추가로 항해 금지 구역을 선포했습니다. 1일 군과 관계 당국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달 31일 오전 7시부터 2일 오후 8시까지 서해 교동도 서방 5.8마일 해상과 평북 철산군, 평북 선천군 앞 서해상 등 네 곳에 각각 항해 금지 구역을 선포했습니다. 북한은 당초 지난달 31일부터 1일까지 이들 지역에 항해 금지 구역을 선포했으나 1일 오전에 하루 더 연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교동도 서방 5.8마일 해상은 우리 측 우도 이북 북방 한계선에 북한 수역에 해당하는 곳에 해안포 사격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군은 평북 철산군과 신천군 앞 서해상에서 함대함 등 단거리 미사일을 자주 발사한 적이 있어 군 당국은 동계 훈련을 빌미로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할지 여부에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상 남북 관련 소식의 유정이었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북조선 인권기록 버전서의 제공으로 진행되는 북한인권 이야기 시간입니다. 북한인권기록 버전서의 북한인권 이야기는 청취자 여러분들이 북한에서 생활하면서 기본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인권 문제를 다루는 시간인데요. 국제적 기준에 따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여러 분야를 거쳐 잘된 것은 무엇이고 잘못된 것은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또 잘못된 것이 있다면 개선 방안이 무엇인지도 짚고 넘어가야겠죠.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당신이 드려야 할 권리를 찾아갑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이 북한인권기록보전소에서 보내드리는 북한인권이야기 진행을 맡은 유경입니다. 오늘날 국제사회는 이동의 자유와 자기가 살고 싶은 곳에서 살 수 있는 자유를 인간의 기본 권리 중에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물론 외국으로도 자유롭게 다닐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북한 당국은 먹고 살기 위해서 고향을 떠난 인민들을 가혹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중국에서 체포되어 북한으로 소환된 탈북자들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 차례 이야기한 적이 있지만 북한 인민들이 저국을 떠나는 근본적인 이유는 식량난 때문입니다. 배급이 끊긴 이후 인민들은 스스로 살 길을 찾기 위해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가 비상적이기 때문에 직장에 나가도 노임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노임을 받더라도 물가가 너무 올라서

자기 나라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국제적으로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는 난민으로 규정하기 때문에 국제법에 근거해 처벌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북한 당국도 국제사회 비난을 의식해 탈북자들에 대한 처벌을 낮추기도 하고 2004년 형법을 개정할 때는 비보 국경 출입자를 3년 이하, 노동 교화형에서 2년 이하, 노동 단련형으로 바꾸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선전형에 불과하며 2000년대 중반을 거점으로 다시 탈북자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은 헌법에서 국민의 거주, 루행의 자아를 가진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 당국이 지켜야 할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을 보면 모든 사람은 자기 나라를 포함하여 어떤 나라로부터 자유로이 옮겨 다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 나라에 돌아올 권리를 박탈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북한 당국은 헌법과 국제인권규약이 기본정신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북한은 더욱 국제사회로부터 거립될 것이고 인권탄압국가의 어명을 벗지 못할 것입니다. 어느덧 마쳐야 할 시간이 되었는데요. 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서는 부당하게 고통을 받았던 인민들의 이야기를 수집하여 북조선의 인권상황이 개선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권리를 찾는 하루가 되길 바라면서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북한인권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1세기는 과학의 시대입니다. 국제사회의 온갖 첨단 장비와 기술이 인류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데 쓰이고 있지만 북조선에서만은 미사일과 핵 개발에만 기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결국 녹아나는 것은 인민 생활이요, 망해가는 것이 국가 경제인데 그 현실적 차이가 어떤 것인지 함흥 컴퓨터대학 교원으로 일하다가 이곳 남조선으로 온 김은광 선생으로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탈북 지식인이 보는 남과 북의 차이, 이 시간 진행을 맡고 있는 김흥광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금년 날씨는 참 별로 춥지 않은, 또 따스함을까지도 느낄 수 있는 그런 그 기운이에요. 북쪽의 날씨는 어떻습니까? 제가 오늘 출근길에 책 하나를 봤거든요. 그 책 제목은 겨울 그 따스함이라고 쓴 그런 책이었어요. 겨울은 사실 뭐 따뜻하다고 하는 건 거리가 좀 멀지만은 저자가 겨울 그 따뜻함이라고 하는 것은 겨울은 북한이었고 따스함은 이게 남쪽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읽어본 도중에 깜짝 놀랐는데 그 책의 저자는 바로 우리 같이 북한에 살다가 이게 남으로 내려온 탈북자 여성분이었어요. 신혜원이라는 저자가 쓴 책인데요. 참 감명 깊은 이야기들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얘기화들을 책으로 꺼내는 것은 남북 간의 어떤 출판의 자유, 그리고 자기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유로움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 차이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지식인이라고 제가 서두를 달았지만은 지식인은 결국은 글로서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술적 능력, 학술적 능력 이런 것들을 이제 활용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정신노동자가 아닐까라고 생각하죠. 일단 글을 많이 써야 됩니다. 굳이 지식인이 아닐지라도 일반인도 자기가 생활하는 과정에 느낀 여러 가지 어떤 뭐 체험이라든지 뭐 삶의 이야기들을 진솔하게 얘기를 통해서 주변하고 나누는 그런 활동이 하나 인간의 삶이 한 형식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그런 글들에는 크게는 장편소설도 있고 뭐 중단편소설, 시집, 그리고 수기, 수필, 그리고 뭐 단문, 단상, 예, 이런 뭐 여러 가지 형식의 글들이 있습니다. 북에서도 소학교에서부터 시작해서 중학교, 대학으로 진학해서 공부하는 과정에 누구든지 아마 한 편 이상의 글은 아마 꼭 써봤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것이 일기죠. 그런 글을 쓰면서 사람들은 무릇 자기 생활에 대해서 그 의미를 되새겨보고 또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정말 어떤 평가도 내리고 또 앞으로 해야 될 그런 새로운 일들에 대해서 마음도 다지고 뭐 여러 가지 삶의 구석구석들에 대해서 정말 돌이켜보는 좋은 그런 기회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자면 일단 글을 썼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자기가 힘들여 쓴, 공을 들여 쓴 글을 다른 사람하고 나누고 싶은 것이 사람이 본심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자면 이제 글을 자유롭게 쓸 수 있고 글을 또 씀에 있어서도 내가 세상을 보는 이해를 한 그런 어떤 입장이라든지 아니면 눈앞에 펼쳐진 사회 현실에 대한 평가 그리고 이런 어떤 현실들이 이렇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본인이 주장 이런 것들은 누구든지 가지게 되는 그런 평범한 생각들이죠. 그런 보통 생각들을 책을 통해서 편해서 타인들이 많이 읽어주면 그만큼 고마운 일이 없겠죠. 제가 북에 있을 때 나름대로 출판은 되지 않겠지만은 뭐 단편집을 이제 묶어봤습니다. 썰매 타는 날이라고 이제 가서 됐는데 단편집을 자그마하게 썼지만은 뭐 읽어주는 사람은 제 누나나 아버지 어머니였던 것 같아요. 나름대로 잘 썼다고 하지만은 그걸 출판할 길이 없지 않았습니까? 책에서는 내가 공학정부나 뭐 아버지 장군님의 그런 덕분으로 교복을 타 입고 너무 즐거워서 열심히 썰매장에 나갔다 했는데 자칫 실수로 이제 옷이 깨져가지고 아 너무 이거 답답하고 안타깝고 그래서 이제 고쳐달라고 부모한테 졸르고 그러한 자연스러운 이야기였어요. 하지만 그런 책들이 북한에서는 출판될 수가 없었지 않았습니까? 누구든지 책을 쓰며 있어서도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10대 원칙이나 유일세상 체계의 입장에서 이걸 정확히 탈선되지 않는지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항상 그 의식하면서 글을 쓰다 보니까 그리 어떻게 제대로 자기 웅심 깊은 얘기를 편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또 책을 개인의 명으로 찍는다는 것은 어려웠죠. 하지만 이제 제가 이야기할 것은 여기 와서 북에서 살던 형제들이 한국에 와서 어떻게 자유롭게 책을 쓸 수 있는지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 제일 아마 잘 알려진 분이 황장엽 선생이었는데 황장엽 선생님께서 한 여인이 쓴 책을 불멸의 명작이라고 극찬하면서 그의 책을 적극적으로 아주 칭찬을 해줬어요. 그래서 여기 같이 온 형제분들이나 남쪽에 있는 사람들이 그 책을 너도 나도 지금 읽고 있는 그런 어떤 새로운 어떤 광경이 펼쳐졌는데 그 책의 제목은 인간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책이에요. 중국에 살다가 북한으로 잡혀가가지고 거기서 모든 억고를 치르고 정말 죽을 고생 살 고생하다가 다시 중국으로 나오는 우리 형제님들 듣기에는 별로 마음에 와 닿지 않는 이야기지만은 그걸 통해서 중국과 북한에서의 자기가 느꼈던 그 삶에 대해서 정말 적나라하게 숨김없이 솔직하게 쓴 그런 책이어서 저도 참 감명이 깊었고 그 책을 읽어보는 동안에 저는 엄청 눈물 흘렸습니다. 정말 저희 과거의 어떤 생활도 이제 떠올랐고 정말 제가 매를 맞고 제가 그 당하는 그런 어떤 안타까움들이 막 제 몸에서 이제 묻어나물이 정말 주체가 할 수 없었어요. 그 이 작가의 그 책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여기 와서 자유롭게 책을 쓰고 있습니다. 금년 4월에 저희 그 제가 이끌고 있는 그 NK 지식인 연대에는 한국에 온 우리 17,000명의 탈북자들이 쓴 책들 다 모아봤어요. 모아봤더니 이게 엄청난 양이라 이거죠. 모두 이제 97건의 책을 저희가 모았습니다. 여기 저 국회 의사당에서 북에서 말하면 최고인민회의가 열리는 만수지도서당 여기에서는 국회가 열리는 국회 의사당 예 거기에 이제 그 정면 홀에다가 저희가 탈북자 도서 전시회라고 하는 것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그 홀에 넓은 홀에 저희가 이렇게 책상을 쭉 놓고 거기에다가 정성스럽게 97건의 도서를 다 전시했습니다. 전시하고 국회의원들 초청했어요. 그리고 또 일반 이게 남한 시민들도 이제 초청해가지고 탈북자들도 많이 오고 그래 그날에 엄청 이제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책들을 많이 썼네 참 재간들이 있네 참 이야기들이 여러 가지네 하면서 극찬과 그런 그 격려 고무들 많이 해줬습니다. 많은 책들 중에서 몇 가지 그 책만을 이제 소개해 본다면 당연히 우리 황장엽 선생님 쓴 책인데 거의나 이 저작을 제가 알기로서는 23건이 저작을 냈어요. 여러 가지 책들 중에서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라고 하는 정말 논리적이고 세상 여기에 남쪽의 학자들도 자사고고 읽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민주주의라고 하는 거하고 또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은 같은 친척인 것 같으면서도 우리가 생각했던 인민민주주의와 여기서 말하는 또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그런 그 개념을 공산주의 학설을 배웠던 황장엽 선생으로서 정말로 논리정연하게 이제 풀어낸 책. 남한의 대학가들에서 청년 대학생들도 많이 읽고 있는 책이랍니다. 그리고 이게 중동에서 건설 가셨다가 남쪽으로 온 건설 노동자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쓴 책 이름이 이제 다시 평양으로 갈까요? 라는 책을 비롯해서 근 3건이나 냈고요. 그 밖에 책들은 북한 주민들의 마지막 희망 김승철 씨가 쓴 책도 있고요. 또 그리고 삶은 어딘가 라고 하는 이진명 작가가 쓴 책 그리고 북한 요지경이라고 시작을 친 허혜일 씨, 뭐 참 많은 사람들, 정말로 우리 사람들이 재치가 있더라고요. 본인이 원고를 써가지고, 예, 책이 되기까지에는 원고를 이제 작성해야 되고, 그것을 이제 컴퓨터에 입력시켜가지고, 최종적으로 책을 만들기 위한 책 설계를 해요. 그리고 그 인쇄공장에 넘기면 책으로 만들어 나오죠. 나온 다음에 그것을 배포사에다가 협조를 구해가지고 도서관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전시회를 열어가지고 책 판매하고 뭐 이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이 과정들이 다 본인의 선택과 본인의 어떤 능력과 또 주변의 어떤 도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누구든 책을 쓸 수 있어요. 책을 쓰고 또 책을 만들어서 각종 그 서점에 내놓을 수 있는데 책이 팔려야만이 책을 쓴 작가의 어떤 그 바램,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 마음을 읽어줬으면 좋겠다라는 것과 즉 내 책을 읽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책을 쓰고 뭐 만들다 보면 돈이 들었으니까 그 돈을 이제 좀 벌었으면 좋겠다. 두 가지 욕구를 다 이제 만족시켜야 되는데 그것이 동시에 책을 쓰기만 하면 돈을 번다. 이거는 참 어렵거든요. 뭐 주제를 바로 정해야 되고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그런 어떤 주제를 잡아가지고 재치있게 참 재미있게 쓰는 그런 노력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또 편하게 내 쓴 책이 꼭 잘 팔리고 많은 사람들이 읽기를 바라는 그런 욕망에서 아니라 내가 살았던 이야기를 어떤 자서전의 형식으로 써가지고 내 일생에 책 한 권을 그냥 쓰겠다. 사람들한테 그냥 바치고 싶다. 그런 의미에서 쓴 책들도 많답니다. 그래서 저희 오늘 시간에 남과 북 우리 사람들이 생활에서 자기의 이야기 다른 사람하고 함께 나누고 싶은 그런 본성을 실현하기 위한 출판의 자유, 의사표현의 자유 이런 것들이 남북한에서 책을 통해 어떻게 실현되는가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저는 빨리 북한의 형제들도 함께 여기에 온 탈북자들처럼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이야기, 자기가 꼭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를 마음껏 어떤 10대 원칙이고 당규약이고 여러한 규제를 받지 않고 마음껏 쓰고 마음껏 표현하고 마음껏 책을 만드는 그런 세상이 하루빨리 오기를 바라면서 오늘 시간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은강 선생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북녘당의 인민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질 때까지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자유와 희망의 소리 자유북한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김정일 독재체제의 하수인 노릇만 해온 조선노동당의 민주주의적 발전 내지는 해체를 주장하는 자유북한 방송의 논평 시간입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북녘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설락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김정일은 가장 파렴치한 이기주의자라는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기주의란 자기의 쾌락을 증진시키는 것을 도덕적 행위의 유일한 목적이라고 하는 쾌락주의, 다른 사람이 어떻든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방식이나 태도를 말합니다. 이기주의란 말은 남과 북에서 꼭 같은 부정적인 의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기주의에도 개인 이기주의가 있고 집단 이기주의가 있습니다. 지금 남과 북의 이기주의 차이를 보면 북조선 사회는 집단 이기주의에서 개인 이기주의로 완전히 전락했고 남조선은 개인 이기주의에서 집단 이기주의로 발전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남조선에서 개인 이기주의가 집단 이기주의로 성향이 바뀐 원인은 단순합니다. 그것은 집단의 이익에 나의 이익도 있다는 사회 보편적 원리가 뿌리내린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집단이라는 조직체가 재구실을 했다는 것입니다. 남조선 사회의 집단 이기주의는 민족주의가 비교적 강한 중국인들도 탄복합니다. 1990년대 남조선 사회에 오점을 남겼던 IMF 사태는 북조선 사람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 김정일 독재 정권은 남조선의 IMF 사태를 많이 비난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벌거벗은 놈이 소못을 비웃은 격이지요. 그때 남조선 사람들은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야말로 전 군중적 운동으로 모든 사람들이 금부티와 돈을 모아 국제금융기구인 IMF에서 빌린 돈을 갚았습니다. 북조선 예술영화

김일성의 급사의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총명한 사람들은 94년 당시 김일성이 김정일의 정치활동을 견제할 것이라는 추측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김정일의 활동이 견제당한 것이 아니라 김일성이 사망했습니다. 이처럼 제 아버지도 제거해버릴 만치 김정일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지독한 개인 이기주의자입니다. 김정일은 인간도 아닙니다. 가장 비양심적이고 가장 파렴치한 극단적 개인 이기주의자입니다. 오늘날 북조선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아니라 김정일공화국입니다. 한 명의 인간에 불과한 김정일의 개인적 이익에 전체 북조선 인민들과 사회가 농락되고 있는 것이 바로 북조선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북조선 사람들은 김정일이 천하에 둘도 없는 개인 이기주의자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북조선 사회는 모든 사람들이 김정일에게 속고 사는 노예 사회입니다. 우리 북조선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는 길은 하루빨리 김정일의 반동적 실체를 깨닫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김정일의 반동적 실체를 깨닫고 북조선 사회라는 커다란 집단을 위해 그리고 집단적으로 반 김정일 운동을 벌일 때 김정일이 발 붙일 곳은 그 어디에도 없을 것입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번에는 북조선의 전 노동당 비서였으며 현재 북한민주화위원회 위원장으로 대한민국 서울에서 왕성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황장엽 선생의 민주주의 강좌 시간입니다. 오늘 문제는 우리 NGO 단체들이 역할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여기서 이렇게 돼서 김정일 정권을 겉으로는 존중이 대하고 내적으로는 경계하면서 정부 측에서는 경제적으로 NGO 단체들은 사상적으로 김정일 정권을 압박해서 무너뜨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목적은 김정일 정권을 제거하고 시장경제 체제를 도입하는 게 목적이에요. 우리가 경의원지하여야 된다는 것은 정부만이 경의원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경의원지하여야 돼요. 그런 데서는 우리가 직접 김정일 정권을 대상으로서 하는 것보다도 그건 우리가 그걸 대상으로 하는 건 예를 들어서 김정일한테 내가 편지를 보냈다. 그 직접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그 직접 그걸 하자는 게 아니야. 그 놈들한테 대해서 그것을 우리가 했대야 별로 어쩔 게 없어요. 직접 해야 되니까. 우리 목적은 제거해야 되지만 직접 대상은 인민이야. 인민에게 호소해야 돼. 그래서 그 김정일 정권을 우선은 인민들로부터 고립시키고 세계 여론으로부터 고립시켜야 돼. 김정일 정권에 있는 놈들을 직접 대상으로 해서 거기서 어느 장군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얘기를 했다. 그 큰 이유가 없어. 그것을 했다면 그걸 공격하는 것을 인민 대중이 들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대상은 인민이지 그 정권 자체는 아직 아니에요. 지금은 어디까지나 우리는 대상으로 한다는 건 인민에게 알리키기 위해서 그걸 대상으로 하는 거지. 직접 그 김정일 정권을 우리가 욕하게 주면서 어떻게 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 역해서 인민들을 각성시키고 인민들로부터 이렇게 고립시키자는 게 목적이지. 직접적인 그 대상을 하는 게 중국 인민이야. 중국 인민을 자꾸 각성시키고 중국의 여론을 자꾸 환기시키고. 그래서 이거 압박해서 하는 말을 쓰지 말고 고립시킨다든가 인민을 각성시킨다든가 하는 식으로 하는 게 좋아. 도대체 그 우리가 압박한다든가 무슨 공격한다든가 이렇게 먼저 그런 말을 쓸 필요가 없어. 우리는 그런 과격한 말을 쓸 필요가 없다. 우리가 정당하기 때문에 무슨 압박할 필요 없어. 각성시킨다. 국민들을 각성시키고 국민들로부터 고립되게끔 한다.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압박한다 할 필요 없어. 그런데 여기서 국내 NGO 단체들에서 국제형사재판소에 그것도 하고 뭐 이것도 그거 직접 가서 국제재판소에서 김정일 데려올 수 있어. 그거 다 그 국민들을 각성시키기 위한 거야. 국민들을 위한 거지. 직접 우리가 무슨 국제재판소에서 무슨 뭘 하겠어. 국제재판소에 이렇게 했다. 그걸 이제 전 세계에 다 자꾸 알리고 그걸 계기로 해서 이게 나쁘다 이걸 자꾸 전전해야 돼. 오늘 신문 보니까 이제 서해에서 그들이 이제 뭐 100번 쏘았다고. 100번 쏘한 것을 가지고 자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쁘다. 국민들은 굶어 죽이면서도 핵무기를 개발하고 그거 가지고 계속 우리 동포끼리라고 하면서도 우리를 그렇게 계속 위협한다. 이렇게 나쁜 게 어디 있겠는가. 이걸 세계적으로 자꾸 알려야 돼. 세계적으로 자꾸 알리는 게 중요해. 그게 하나의 사상전이야. 그 사상전을 앞세워야 된다고. 그래서 자꾸 이거 나쁘다. 우리는 자꾸 그 원전도 주고 이렇게 뭣도 보내고 강냉이도 보내고 뭣도 보내는데 아이고 계속 우리를 공격해서 위협한다. 포탄 100발이라는 게 값이 상당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민생활을 저는 생각 안 하고 꽝꽝꽝해서 위협하느라고 100발이나 쏜다. 이걸 인민생활과 결부시켜서 자꾸 선전해야 돼. 거기에 대한 무력적인 대응은 그건 누구에게도 얘기할 필요가 없어. 그걸 자꾸 공개적으로 해서 저거 100발 쏘니까 나도 100발 쏘겠다. 무슨 놈의 그 대응 방법이야. 만약에 우리가 더 힘이 강하다고 하는 것을 그 당국자들한테 알리기 위한 거이래면 시위하기 위한 거이래면 너희 백발 쏘면 우리 천발 쏜다. 너희 백발이라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 한 발이 너희 백발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던가. 그렇지 않으면 아, 너 우린 도대체 그런 생각이 없다. 너 왜 그런 생각도 없는데 자꾸 그따오 나쁜 일을 하는 거. 이렇게 해서 자꾸 선전해야 돼. 그렇게 하고 내 쪽으로서는 다음에 도발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걸 자꾸 준비를 해야 돼. 준비를 하고 그 준비해서 여담에 이제 그 되게 타격을 줘도 세계 여론이 우리를 지지하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그거 미리 얘기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 우리 민족끼리라고 할 필요가 있나. 그 전에 북한 사람들만이라도 좀 몇 개 살고 해야 되지 않겠는가. 무슨 놈이 자격도 없는 놈이 잘 사는 한국 사람들까지 합해서 우리 민족끼리라고 할 자격이 있나. 자기 사람들 300만 이상이나 굶어 죽이는 놈이 무슨 남북 다 같이 해가지고 무슨 우리 민족이라고 할 자격이 있어? 바로 이런 기회에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그게 나쁘다는 거, 그 정말 민족 반역자라는 거, 인민들의 생활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동족 간의 그런 평화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계속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왜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을 이렇게 위협하는가? 이렇게 나쁜 놈들이 어디 있는가? 여기 무슨 도덕이 있는가? 강도보다도 더한 나쁜 놈들이 지금 뭐인가? 그러면서도 자꾸 평화요, 뭐 우리 뭐 어떻게 하면서 뭐 자기네 정권은 정권이라고 해서 여기는 괴리라고 자꾸 얘기하고 이런 나쁜 놈들이 어디 있어? 이걸 자꾸 선전해야 돼. 그걸 앞세워야 된다고. 이게 사상전의 하나예요. 사상전이 왜 그 심리전이 아니고 그것이 전략적인 기본 방침인가. 심리전은 그 상대방을 약을 올리는 것. 그러나 이것은 국민들을 각성시켜서 북한 동포들을 각성시켜서 그들이 들고 일어나겠고 하는 건 그건 기본 전략이에요. 투쟁에서 기본 전략이지 단순한 심리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목표는 국민들 동포들을 각성시키고 그것으로부터 정권을 떼고 이번에 화폐 계획이 왜 나쁜가, 어떻게 돼서 인민들에게 자유를 빼앗고 그 재산 빼앗고 강도적인, 그 완전히 김정일 정권이 강도적인 행동이지 뭐예요. 인민들을 기만하고 강도적인 것을 노골적으로 정권이 그런 방법으로 해결하고. 근데 여기서 NGO 단체들이 이걸 우리가 맡아서 해야 된다, 사상전을 맡아서 해야 된다 하는 이유는 정권이 지금 북한의 정권을 대상으로 해서 직접 해야겠지만 얻을 거예요. 없기 때문에 그건 경의원지하고 그 정권이 해야 될 일을 우리 근본 그 목적은 북한 주민들, 북한 동포들을 각성시키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걸 직접 우리가 맡아서 한다. 여기서 원리적인 건 그야 중심이 있어야 된다. 중심을 가지고서 자유롭게 이렇게 투쟁을 해서

손님이로 잡아주세요. 이렇게 사랑 받아주세요. 이렇게 사랑 받아주세요. 네, 노래를 잘 들으셨나요? 국민 가수인 장윤정 씨의 노래 첫사랑을 들으셨는데요. 장윤정 씨는 서울예술대학 방송연예과를 졸업하고요. 가수 활동을 시작하여 2010년 초에는 대한민국 연예예술상 여자 성인가요 가수상을 받았습니다. 누구든지 한 번쯤은 첫사랑이 있는데요. 아름다운 사랑과 함께 그 행복함을 담은 김종서 씨의 노래 아름다운 구속을 이어서 들으시겠습니다. 오늘 하루